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시죠? 얼굴을 보고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 추수감사 연합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는데 즐거운 소리들이 많이 들리니까 우리가 서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함께 예배 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죠?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그 아름다운 언어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17장에서 이제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우리 박창규 목사님을 요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박창규 목사님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일단 박창규 목사님 앞으로 모시고요. 자, 오늘 여기 나오신 박창규 목사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냥 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10명의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준이 어린이, 이소, 또 하니, 이담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몇 사람 나왔어요? 숫자 좀 쉬어보세요. 4명이죠? 자, 10명이 나와야 돼요. 누가 또 나올까? 네, 이소 아빠가 나오셨습니다. 5명 또. 이제 하준이 아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와야지. 자, 7명. 하늘이 여기 나와보세요. 괜찮아요. 데리고 나오세요. 사모님이. 괜찮아요. 8, 9. 그 다음에 몇 명인지 쉬어보세요. 자, 한번 쉬어봅시다. 시작. 똑같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니 우리 목사님 빼고 열. 그러면 한 사람 더 나와주세요. 자, 이제 간사님까지 해가지고 이제 10명이 채워졌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박창규 목사님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 나오신 10명은 다 아파요. 어디가 아픈지 몰라도 다 아파요. 지금 이소도 열감기가 나는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응가도 안 나오고 속도 답답하고 막 힘들고 지금 그래요. 그래가지고 10명이 나왔어요. 누구한테 나왔다고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 예수님을 향해서 좌우 향우. 자, 이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아파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다 같이 외치는 거예요. 자, 한번 외쳐봅시다. 연습해봐요. 예수님 시작. 예수님 나 아파요. 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님 나 아파요. 나 고쳐주세요. 자, 우리 하늘이처럼 저렇게 때렸으면서 고쳐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예수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병이 나았으니 들어가라 이제 이러시는 거죠? 자, 자, 다시 예수님 나 아파요. 나 고쳐주세요. 시작. 예수님 나 아파요. 여러분 어디 보고 하고 있어요? 저 지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딴 데 보고 있어요. 자, 시작. 예수님 나 아파요. 나 고쳐주세요. 내 병이 나. 내 병이 나왔다. 우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래 우리 하늘이가 마음이 아픈가 봐요. 자, 이제 예수님이 다 나왔다. 이제 들어가라. 해서 이제 들어왔죠?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병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 이제 목사님 들어가셔도 돼요. 이렇게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10명에서 한 명 빼니까 몇 개 남아요? 쉬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명만 감사합니다 하고 아홉 명은 감사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감사를 안 했지? 마음속에서 감사하기 싫어요. 사랑하기 싫어요. 나 고마워하기 싫어요. 지금 내 마음에는 응가도 못하고요. 미운 마음도 있고요. 답답한 것도 있고요. 일도 제대로 안 되고요. 속도 상하고요. 그런데 무슨 감사해요? 병을 고쳐준 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뭐가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살아라 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앞에도 보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이 앞에 쌀도 있고 과일도 있고 먹을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기 있는 쌀은 이 상계이동 지역에 배고프신 분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과일은 이따가 우리가 점심을 먹고 또 맛있게 나누어 먹을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감사의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섯 가지 예쁜 말이라고 하는 우리 한이가 불러주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이 보고 말했어요. 한이야, 할머니 그 노래 좀 배우게 좀 가르쳐 줄래? 했더니 지금 저 표정 좀 보세요. 절대로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이러는 표정이잖아요. 그래서 못 배웠어요. 안 가르쳐줘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쳐봤어요. 다섯 글자 예쁜 말 했더니요. 거기에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다섯 글자 예쁜 말을요. 제가 월요일, 그 다음에 무슨 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어제까지요 제가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어요. 그랬더니요 내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말하고 살아야겠구나. 내 마음에 불편한 생각만 맞추고 살지 말고 이 나쁜 생각은 다 버리고 이 다섯 글자 예쁜 말을 내 마음에 담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섯 가지 예쁜 말을 많이 해서 이 가을에 이 감사의 절기에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대신에 저는 오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섯 글자 예쁜 말 하면서 우리 정말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새사랑 공동체가 다시 한번 마음이 따뜻해지고 서로 마음속에 축복해주는 그런 귀한 사랑이 샘솟듯이 막 올라오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을 나들이 가시죠? 가면서 옆 사람 손잡고 서로서로 다섯 글자 예쁜 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또 옆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다워요. 노력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끝난 뒤에 장윤호 형제가 오셔서 특송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딱 맞기를 바랍니다. 오고 계실 텐데 지금 사랑하는 새사랑 어린이 또 새사랑 교회 자매 형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이 땅의 소산물을 매개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희망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나라는 자연과 농촌의 회복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점점 화려해지고 비대해지는 도심과는 달리 빚과 가난이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한다는 책임감으로 한 해 한 해를 버티고 있는 농부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빵을 먹으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재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는 떡과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기억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약속이다. 기억하여라.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 임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떡과 잔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처럼 만물 자연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뜸으로 하박국의 고백처럼 소유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분병과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찬에는 우리 아이들이 같이 도와주실 텐데요. 저를 도와서 이담이가 옆에서 배종해 주시고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하준이가 같이 배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도 이 떡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룩한 친교요.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화면을 보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형제를